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문장에는 문장의 품사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주어 동사. 그러면 이형식인가요? 네. 삼형식은 뭐죠? 주어 동사, 목적어. 네. 그리고 거기에 형용사도 있고 또 부사도 있고, 그렇죠? 네. 부문장도 또 따라오기도 합니다. 인생을 만약에 문장에 비교한다면 뭐가 될까요? 인생을 문장에 비교해서 문장의 품사 중에서 고른다면 여러분은 뭐에 적합하십니까? 주어, 그렇죠? 예.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 옛날에는 이제 그런 유행가 제목들이 많았어요.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게 정말 중요해. 네가 진짜야. 자존감을 높이는 이야기들, 또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너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고 너는 주체야. 네. 그건 뭐냐면 그가 주어라는 이야기죠. 주어. 그러면 나머지 동사나 형용사는 뭘까요? 네. 그 주어에 합당하게, 동사는 그 주어를 수식하는 말이죠. 사람이나 사물을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주어에 합당하게 주어지는 것이 동사입니다. 또 그 동사를 도와서 서술하는 게 형용사죠. 형용사는 보통 사물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주어가 사람이라면 형용사는 대부분 뭐를 담고 있을까요?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감정. 감정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비극은 뭔 줄 아세요? 주어가 제한되어 있는 한 동사는 그보다 훨씬 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어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그 동사는 결코 완전한 상태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불안하다. 나는 누구예요? 누구인 누가 지금 불안한 존재지. 그러니까 그 나를 표현하는 동사는 그 불안하다는 것 외에는 나는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심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두려워한다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라는 것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불완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다른 모든 것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루를 지내면서도 그래 잘해야지, 아니야 내가 좀 더 자신감을 가져야 돼, 내가 용기를 가져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루를 지나면서 보니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지내는 것밖에 없어요. 종일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걸 일주일이 쌓이면 뭐가 될까요? 이제 일주일 동안 힘들게 보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땠어? 그러면 힘들었어. 일이 많아서 그렇구나. 일도 일인데 일하면서 관계가 너무 힘들어. 장난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너는 멋지니까. 그래. 뭐 또 해야 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내 인생의 주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어가 사실은 보잘것없거든요.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옮겨가냐면 형용사로 옮겨가요. 형용사로. 그래서 화가 나. 아니면 실망스러워. 아이, 제기랄. 그런 것들로. 제기랄은 부사인가요? 아니면 감탄사인가요? 뭔가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용사에는 모든 이 이모셔널한 이 감정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앵그리 크리스찬, 늘 분노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좌절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인 그 민족적인 특성이 약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억울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약간 억울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서비스가 빨리 개선된 게 어디냐면 관공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공서에 가면 억울함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전화 안 받아요? 아니 민원했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3일이나 왜 기다려야 돼요? 저 내일 이거 서류 필요하거든요. 동장 나오라 그래.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동사무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사무소 가서 물어봐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억울한 게 많아요. 우리가 뭐 식민지를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는 이 작은 페닌슐라에서 이 반도에서 할프 인젤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뭔가 쪄들려 있었다, 억울한 일이 많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스라엘 같으면 그냥 강대국 간에 쌓여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이 주어의 자신이 없어졌어요. 주어의 자신이 없어져서 어디로 살짝 도피하냐면 형용사로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감정이 실려 있어요. 이 형용사로 산다는 것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객관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건너는데 누가 나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저 사람 왜 나를 유심히 보지?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아니 유심히 본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냥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피해의식은 저도 있어요. 제가 유학할 때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저쪽 창가 쪽에서 어떤 독일 사람으로 보이는 제가 이제 터키 사람인지 아닌지는 구별하니까 독일 사람으로 보이는 청년 하나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먹으려다가 또 웃어. 또 먹는데 보지 말아야지. 근데 온통 신경이 거기가 써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또 웃고 있어요. 제가 숟가락 넣고 갔죠. 가서 뭐가 그렇게 우스운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다음 순간 제가 알뿌싸 깜짝 놀랐습니다. 뇌성마비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그게 구별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제가 가서 의자를 탁 열고서 딱 앉아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뭐가 그렇게 우스운데? 그런데 그 순간에 딱 보니까 뇌성마비인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얼마나 못났는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확인하지 않고 속으로 씩씩거리다가 내가 뭐 독일말로 했다가 괜히 싸움 걸어봐야 내가 당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그냥 지나갔다면 어땠을까요? 며칠간 기분 나빴겠죠? 그 독일 사람에 대한 나의 선입관이 더 강화됐겠죠? 내 피해의식이 그 안에서 쩔었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이미 제가 목사였어요. 네. 박사과정 한다고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 안에는 나름대로 정의감도 있고 문제의식도 있고요. 그리고 제 자신을 정말 발전시키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작은 감정의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왜냐하면 저의 주어에 대한 불만을 형용사로 바꿔가지고 뭔가에다가 표출시키고 뭔가에다가 투영하고 뭔가에다가 이렇게 배설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도 비교적 가깝게 표현해 주는 게 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개인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좋은 성격을 가졌다든지,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성이라고 하는, 본성적인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교육 정도나 성격 정도나 이런 걸 떠나서 그 개인이 행하는 걸 보면 역시 문제가 많지만, 엄마로서의 행하는 태도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들이 짜증을 내면요, 옆에 사람이, 제가 목회자인 제가 봐도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어우, 왜 이렇게 때를 쓰는지, 좀 떼치떼치 해주고 싶어. 근데 엄마는 그걸 참거든요. 조금 큰 남자아이가 어떻게 하니까 사람들이 웃었는데 엄마도 같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무한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하고 엄마한테 가더니 가슴을 주먹으로 빵 치는 거예요. 근데 뻥 소리가 났어요. 오, 제가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6살, 7살, 예. 그지만 남자아이니까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면요, 아프죠. 근데 엄마 가슴에서 뻥 소리가 났어요. 엄마 얼마나 아플까? 왜냐면 무한하니까, 남들이 웃으니까 엄마는 이제 안 웃으면 되는데 엄마도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가더니 팡 쳤는데, 제가 너무나 예. 야, 저 못됐네. 엄마를 그렇게 때리면 어떡해, 엄마를. 예. 예. 그죠? 근데 그 엄마는 어때요? 애가 성격이 폭력적이네. 내가 나놓고 보니까 이게 성격이 폭력적이네. 이놈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지 않고요. 엄마는 어때요? 그냥 괜찮아. 무한해서 그래. 네가 무한해서 그래.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또 막 때리는 거야. 나는 옆에서 저 못됐어. 근데 엄마는 괜찮아. 그걸 다 맞으면서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저쪽에서 나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 못된 거.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네가 불쌍하구나. 뇌성마비, 저 장애우처럼 네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구나.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문장 안에서의 품사는 뭘까요? 품사. 역시 형용사. 하나님이 형용사라면 우리들에 대해서 화를 낼 것밖에 없을 거예요. 못됐어. 불순종하고, 죄짓고, 이기적이고, 배려하지 못하고, 피의식 쩔고. 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 죄 때문에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무지개를 통해서 맹세하고, 그리고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 마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저렇게 멋대로라고. 근데 당신의 정의의 기준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너에 몰려요. 하나님이. 예? 엄마한테, 아버지는 자기도 자녀를 만드는데 기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쁜 점은 대개 아버지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 아버지들은 뭐래요? 엄마 보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 아니 지가라고 하면 되냐? 아니 저도 책임 있잖아. 근데 자식 교육 그렇게밖에 못해요? 똑바로 해.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그런 거예요. 옛날 아버지들은 그랬어요. 옛날 아버지들. 그럼 엄마들은 그걸 또 받아들이네.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래도 이놈이 크면은 한 인물 할 거라고. 얘가 그렇게 짜증내고 밥상에서 숟가락은 탁 던지고 나가지만 그래도 저놈이 뒤끝은 없는 놈이야. 있는데 사실은요. 뒤끝 있어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저놈이 그래도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받을 죄가 있다면, 네가 받을 값이 있다면 내가 대신 받을게. 근데 그분이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네? 시어머니 앞에서는 또 되게 또 그래. 네? 신호 앞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예, 시장에 가서 물건 깎을 때 보면 그냥 막 어우 무서워. 그런데도 자식에 대해서만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엄마는 품사가 뭘까? 문장 안에서 저는 동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사. 네. 그가 하는 일은요, 때리니까 맞았고요. 그리고 나서도 또 감싸줬고요. 그리고 나서도 또 열이 오르니까 물수건 얹어주고요. 그리고도 또 어려우니까 업고 병원으로 가고요. 그 무거운 애 업으면 허리가 괜찮아요? 물어보는데 괜찮아요. 달리 어떻게 하겠느냐고. 업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그게? 그건 주어일까요? 아니요, 거긴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동사만 있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해야 한다면 해야 하리라 해요. 내가 누구냐? 몰라요. 일생 동안 수고만 하느냐?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아까 제가 마귀가 물었다고 그랬죠. 당신의 정의는 뭐냐 이거예요. 당신의 정의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코너에 몰리셨어요. 그리고 답을 한참 있다 하셨는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사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읽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정의가 뭐냐? 나는 비로소 정의롭게 되었다. 언제? 죄인들을 다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전부 다 칼날을 내린 다음에 정의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못해. 그 대신에 그 죄인들을 살리고 그들을 감싸안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해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나는 이제 의로워졌다라고 말하시는 분이라고요. 네. 비로소 자기는 거기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정의예요. 그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동사 하나님. 동사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주어를 포기해버렸어요. 자기가 장엄하고 멋지고 정말 위대하고 존귀하고 그런 존재를 포기해버렸어요. 저희들의 어머니를 보니까 그런 존귀를 포기했어요. 적어도 자식에 대해서는 자기의 존귀를, 자기의 주어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직자나 아니면 리더도 이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한다면, 예? 이 섬기는 리더십을 얘기한다면 그건 뭐냐면 주어를 포기한 거예요. 주어를 포기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동사로 살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사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야곱과 동행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양식을 꾸러 보냈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죽었던 아들 요셉을 만난 거예요. 요셉이 행정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셔오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반가웠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동사 하나님이에요. 네. 아니요, 제가 가면요 제 체면은 뭐가 되나요? 고향을 버리고 어디를 가나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혔던 땅을 버리고 어디를 가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으면 너에게 내가 기뻐하는 그 자리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동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정들었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자기가 같이 가겠다고 약속하세요. 같이 가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동사는 언제나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옛날에는 굉장히 멋지고 위대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도 위대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도 위대하지가 않은 거예요. 날마다 같은 염려, 날마다 같은 루틴의 되풀이,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이 대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늘 같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찌질할까? 더 멋지게 살 수는 없을까? 청소년 시절에 꿈꾸었던 것처럼 무지개 같은 멋진 그런 거는 없을까? 그래서 저는 전기를 보는 걸 좋아했는데, 이 사람들의 전기를, 위대한 예술가, 뭐 음악가, 또 정치인, 모든 사람들의 전기를 봐도요, 이 부풀려 놓고 거짓말로 부풀려 놓은 걸 빼면요, 역시 그들의 삶을 봐도 아주 디테일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되풀이되고,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삶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큰 조직에 있고 역할이 크다고 해도 그들 개인의 삶은 보잘것없어요.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 거기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말을요, 그 전날인가 원고에 갑자기 집어넣은 거 아세요? 그거 원래 원고에 없던 말이에요. 그게 히트가 된 거는요, 자기가 그 말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야 드디어 말할 때가 되었다 해서 된 게 아니라, 교정을 보는 사람이 이 얘기를 좀 넣으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넣은 말인데 그게 히트가 된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은 그 연설하는 거 너무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흑인의 대표, 인권운동의 대표자로 서 있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위협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연설하기 싫어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군중들에 의해서 그는 원하지 않게 갑자기 영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총탄에 맞았습니다. 총탄에 맞아서 그런 세상을 떠났죠. 그가 한 역할이라는 것은 뭘까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살아간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동사로 살거라. 내가 주어가 되어줄게 너의. 예. 어머니들이 자기가 동사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주어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동사로 우리에게 사시죠. 주어는 나한테 넘겨.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한 걸음 한 걸음 너와 함께 같이 가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로 살기예요. 오늘 하루 기도하고, 오늘 하루 말씀 안에 서고, 오늘 하루 내 안에서 죄와 그리고 거짓을 청소해내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을 결정하기, 내일 뭐를 할까?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그 유명한 대천덕 신부님은 예수원을 일구고 살면서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우리나라에서 남긴 자취가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삶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 제목이 올 때 그냥 기도하고 바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큰 그림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이 결코 작지도 초라하지도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지냈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위대한 성경의 구원의 역사의 모델입니다. 모세는 여러 군데서 모델로 처형을 받아요. 그러나 그가 한 일은요, 말도 못하잖아요. 막대기 짚고 광야에서 40년간 돌아다닌 것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오늘 광야, 내일 광야, 오늘 날씨 뜨거움, 내일 날씨 뜨거움, 모레 화창함, 글피 뜨거움,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40년을 돌았을 뿐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신명기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팔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저 아직 로또 한 번 못 맞아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도 달도 상치 못하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우리가 텐트 칠 곳을 미리 몇 걸음 앞서가서 미리 찾아놓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수렁에 빠지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손으로 잡아 건져내주는 동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다시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손으로 네 눈을 감겨주어서 너에게 편안한 임종을 해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저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렇게 손과 발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어느 날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도행전은 쓰여질 겁니다. 그 사이에도 우리의 출애굽기는 쓰여질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와닥한 존재가 아니라 동사로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복음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억될 거고요.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의 이정표가 세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동사로 사세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금자탑을 이룰까, 내가 어떤 기념비를 이룰까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설계자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기처럼 살 겁니다. 불어오는 바람 편에 향기를 전하고 그리고 걱정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편지입니다. 좋은 소식 가서 전달되고 나면 그 편지지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민 많습니까? 봄이 되니까 또 고민이 많아요. 뭘 입을까? 네? 이놈의 직장 더 계속 다녀야 될까? 네. 인턴십은 어디 가서 할까? 네. 또 노후는? 네, 벌써부터 노후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주어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냥 한 걸음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보십시오. 지금은 뭐 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예.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가서 기도하는 거죠. 아, 지금은 이것을 해야 될까? 주님의 마음에 묻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는 거죠. 예. 사랑하고 섬기고 치유하고 손과 발이 되어서 사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들의 삶에는 아름다운 신앙 전기가 이루어지겠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동사의 삶을 그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형용사로 만들어서 이 감정 안에다가 두지 마세요. 그러면은 갈수록 갈수록 우리는 왜곡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행복하지 못한 비참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씻기는 손, 치유하는 손, 그리고 전하는 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조차 그분은 자신을 다 조각조각 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분으로 마지막까지 머무르셨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동사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북극곰은 양식을 다 못 채울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겨울잠 자기 전에 열심히 먹이를 찾고 단백질을 채울 뿐이지만 더러는 다 못 채워서 허기 가지고 줄여서 겨울잠에 들어가는 곰들도 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날의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겠다고,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열매를 맺자, 주님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동사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올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아십니다. 나갈 들 길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길이고 주님은 우리의 문이시고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이정표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들 길의 목적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복음의 손과 발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겠습니다. 순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위에 서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